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크 11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네. 완전 겨울이었더니 말이에요. 네. 오늘 완전 봄이 됐고요. 이제 더워요. 날씨에 거의 유사하다, 시장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모처럼 한번 타이를 맸더니 네. 또 자기는 또 타이를 벗으면서. 아, 타이를 자기는 타이를 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우리 이승원 대표. 네. 오, 이성훈 대표는 뭔가. 타이어 벗었는데. 안경까지 벗어봐봐. 왜요? 안경 벗으면 완전히 어깨네, 어깨. 어깨. 어깨에 이제 2인자, 3인자 해갖고 거기서 주먹 쓰는 어깨가 아니라 계산해준 사람이 계산해주는 사람. 계산해준 어깨. 야 무섭다. 네. 그리고 색깔 자체가 톤은 네. 좋은데. 네네. 약간 시퍼런 톤 해갖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네. 보게 되면은 날씨에 상당히 연동이 된다. 오늘 시장 정말 핫하다. 뭔 소리야 또. 아, 시장이 너무 핫하잖아요. 지금 네. 보게 되면 CJ&ENM이 상한가를 갔어요. CJ&ENM. 아, 그래. 그러니까. CJ&ENM은 우리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네. CJ&ENM은 이거 잘난 체가 아니다. CJ&ENM은 제가 한중 FTA 실질적인 수혜주가 딱 한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네. 그 엔터테인먼트의 거고 하나는 저 케이지 그린홀딩스 이런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지 그린홀딩스 쉬고 있는데 CJ&ENM. 근데 왜 이렇게 올라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네. 내가 일단 잘 아는 내 측근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가 한 4, 5개월 전에 저한테 주위 사람들 나한테 두 군데가 이 어려운 세상에 두 군데가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입사가. 삼성전자랑 CJ&ENM. 그랬고 저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길래 당연히 삼성전자에 가야지 임마. 그랬지. 주위 사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결정은 외롭게 CJ&ENM. CJ&ENM. 아, 독단적인 결정. 독단적인 결정. 맞아. 근데 CJ&ENM이 좋은 게 있더라. 네. 얼마 전에 또 만났더니 못 보던 코트를 한번 입고 왔어, 이 친구가. 아, 저번에 그 식사권에 이어서 코트까지? 코트를 입고 왔어, 코트. 그랬더니, 코트는 어디서 났나니까, 코트는 뭐 또 거기서, 코트라기보다는 외투 있잖아, 그냥. 아웃도어 외투 같은 거. 네네. 그랬더니 거기를 주는 거야. 네. 지난번에 또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에 만났는데, 못 보던 양복 있네? 네. 신입사원 양복 한 명도 맞춰준다네? 좋네. 좋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 오는데, 진짜 왜 올라, 이거? 그러니까요. 뭐, 삼시세끼, 일단은 판권에 대한 쪽이. 네. 상당히 셀 거다. 삼시세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률이 17%. 물론 이제 공중파 시청률하고. 그게 무슨 상한가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공중파 시청률하고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 시장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되는 판권에 대한 그런 얘기.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CJ는 네. 모르겠고요. 오늘 긴급으로 저 친구 좀 데리고 와봐요. 네. 난 채널K 방송이 이게 좋고, 특히 두 남자가 쉬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제가 어저께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전 나름 듣보잡인데, 언젠가 들어봤죠?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오고 나서 어저께 딱 한 종목 얘기하신 거 있죠. 그분이. 네네. 마지막. 황순택 전문가. 네네. 기억을 해요? 황순택 네? 전문가 누군지 알죠? 우리 시청자분들 황순택 전문가 아세요? 황순택 전문가? 황순택 전문가 알죠. 나오셨어요. 네, 어저께 나오셨잖아요. 네네. 어저께 무슨 종목 얘기했어? 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 뭐 하는 회사라 그랬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 음극화 물질 네. 만드는 회사죠. 음극화, 양극화의 음극화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양극화, 음극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양극화는 그 뭐지? OCI 머티리얼스? 네? 그리고? OCI 머티는 근데 그걸로 가는 건 아니고, NFC3 가스 가는 겁니다. 그 쇼케이지 네. 문제 때문에. 네, 네. 그 NFC3 그 가스가 네. 그 이제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엄청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쪽 때문에 네. 지금 OCI 모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 소디프 신소재죠. 네. 소디프 신소재 하면 이제 그 NF3 가스인데 네. 그거 이제 쇼티지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네.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여하튼 에코프로 하여튼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그걸 떠나서 지금 시장상 그 큰 틀에서 시장상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 쭉 한번 확인하고 가주세요. 네.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근데 어제는 그 뭐 만기라는 네. 특수성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일단은 146억 거래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쪽은 아니죠. 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환율. 네. 뭐 오늘 환율은 다시 원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환율 수준에서 그 원화에 대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쪽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지금 이제 기관이 매도, 뭐 기관이 한참 매도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기관 매수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이 좀 유도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이 엄청나게 강한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무학이라든가 네. 이런 관련주들, 뭐 천연 네. 에탄올, 네. 뭐 여전히 프로스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한 쪽이 시세를 이끌고 있고, 거래소는 제약주, 네. 코스닥은 바이오가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리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격하게 올라요? 네. 한미약품 격하게 올랐는데 오늘도 LG생명과인가? 네. LG생명과 8%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한미약품 오늘도 잘 나갑니다. 아, 4.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다 올라가는데 솔직히 그 지수 차원에서 보면 저는 실망해요. 왜냐면 네. 오늘 6.7% 오르지만 실제 어저께 종가 13포인트, 14포인트 한 방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지난번에 이제 김성은 팀장 같은 경우 이거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훅 빠지면서 14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저께 오후 2시 50분 대비 플러스 3-4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오늘 그 아마 그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가장 차이가 나타나는 거가 뭐냐면 지금 딱 이거 하나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줄기차게 팔았던 국내 기관 있죠. 네. 국내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건 적건 간에 매도가 훅 줄어들었어요. 매도 줄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도 투신도 한 조금 사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코스피에서도 140억 정도 이제 조금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그 뭐랄까요? 추급에서의 하나 변화. 2000포인트 위로 가면 일단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펀드 네네. 쪽에서. 네. 그러니까 펀드에서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그 뭐 인덱스 펀드나 가입하신 분들 얘기 보면 네. 2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그냥 팔았어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판매를 했다 나는 네, 네. 그 다시 또 언제쯤 다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펀드도 그러니까 네. 워낙 지금 이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한 좀 2000포인트 넘어가면 무너지고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시장 예측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2000포인트 넘으면 팔아야 되는 게 맞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들 매도가 나왔고 네.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개인 매도는 없는 네. 그런 상황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그 특히 이제 투신이라든가 국내 기관 네.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거 여러분 얘기했지만 결국 제일 요즘 많이 파는 게 증권사라 그랬잖아요. 증권사가 우리 화면을 보면 금융 투자로 잡힌다 그랬잖아요. 네, 그쪽인데요. 실제로 보면 어저께 딱까지 해서 외국인이 그 국내 기관이 어저께까지 해서 올해 들어서 2조 정도 팔았거든요. 얼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급이 개선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그들이 얘기하는데요. ETF 얘기했는데 그 초저로 레버리지 ETF에 환매하라 네. 그러네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어저께 처리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장의 뿐이고요. 또 하나가 차익거래 있죠. 뭐 차익거래 당연하겠는데요. 선물 옵션에 만기가 몰리다 보니까 차익거래에서 나올 불가피한 매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제 만기를 통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주장이 배경이고 이런 쪽을 KDB대우증권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중심만의 시세 유동성이었는데 일부에서 그 국내 기관의 매도가 끝일 수도 있다. 상당히 이제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것이 이제 이성훈 대표의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매물 여부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2000포인트 이상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수급에서의 관접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하튼 그들의 말이 안 맞건 간에 즉 국내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끝쳤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건 틀리건 간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은 이미 보여준 건 사리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당장 와서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많고 적건 간에 그런 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수급까지 확인해 봤고요. 어저께 있었던 해외 소식 그런 것도 몇 가지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저께 있었던 미국의 경제지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미국의 경제지표 어제 이제 왜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급등이 나왔나에 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경제지표에 네. 대한 쪽이 뜨뜻 미지근하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재현 이코노미스트 이거를 이제 딱 보게 되면 아, 전재현 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얘기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왜 미국의 어제 이제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되면 왜 소매 판매에 대한 쪽이 줄었을까에 대한 쪽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전재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자에 대한 지출 비용에 대한 쪽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월 소매 판매 에 대한 쪽을 보는 볼 텐데 연 그러니까 이게 1월 달 소매 판매에 대한 쪽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월 달 소매 판매에 대한 쪽은 줄어들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2월 달에 네. 대한 쪽이 이렇게 줄 이유에 대한 쪽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월 달도 지금 보게 되면 계속 감소했고 12월 달에도 작년에 감소를 했어요. 의외로 증가할 줄 알았는데 0.9% 감소했고 0.8% 감소했고 지금 0.6% 3개월 연속으로 미국 소매 판매에 대한 쪽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닐 거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의 이제 모기지 금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베이스는 이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그럼 미국 모기지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네.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2월 달 이렇게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2월 달 급등에 대한 쪽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소득 증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이 늘어서 사람들이 그 많이 취직은 한 건 알겠는데 네. 많이 취직은 한 건 알겠는데 그게 소득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으로 얻은 비용보다 더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여전히 소매 판매에 대한 감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한번 내용을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개인의 소득 증가율에 대한 쪽보다도 지금 소득 증가율보다 이자 지출 증가율에 대한 쪽이 더 크게 나타나는 네. 이런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이 인상에 대한 쪽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거다. 네. 뭐 얘기를 들었던 대로 저거는 삭제될 수 있겠죠. 네. 뭐죠? 야, 저거 카메라에서 보니까 저 색깔 있는 안경 끼면 진짜 깍두기인데. 색깔 있는 안경 딱 하나 쓰고 나오면 깍두기인데. 패션트? 네. 넌 내게 뭐요? 깜을 줬어. 이거 한마디. 패션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 네. 패션트는 그 삭제될 수가 있어도 네.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네. 커멘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인데요. 네. 미국 시장 말고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이제 위안화 대출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통화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 텐데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인데 지금 통화량 증가율이 12.5%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 12.5%는 일단 중국의 기본적인 그 목표치 이번 전인대 때 그 나왔던 그 목표치 그 12% 네. 연리 12% 그 연간 기준 12%인데 이거를 갖다 상회하는 네. 목표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 증가율에 대한 쪽도 시장에서 돈이 좀 잘 풀리고 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가 잘 되는 거 아니니? 네. 라는 얘기하고 있고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가 어제도 얘기했죠. 네. 신창타이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신창타이가 뭐 보수적인 그런 네. 저성장 시대에 대한 쪽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안 푼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다. 여전히 신중한 그 현재 그 정책에 대한 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연내 그 은행 금리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겠다. 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 그 바이오시밀러 가격 40에서 50% 인하 예상.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이오시밀러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건 당연히 네.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데일리팜 뉴스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으로 오리지널 약물 가격에 대한 그 가격이 네. 40에서 50%가 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램시마. 네. 램시마가 네. 램시마가 레미케이드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90%밖 그러니까 램시마가 90% 정도 수준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싸요. 그렇죠. 보게 되면. 네. 근데 이제 램시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그러니까 램시마하고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 레미케이드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레미케이드도 가격을 내릴 거고 램시마도 가격을 내리겠죠. 네. 그죠? 네. 램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에 대한 쪽이 될 거고 그렇죠. 이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나빅트렐이 또 하나 같은 경우 나빅트렐도 지금 네. 그 승인 판매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나빅트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쪽들이 쑥쑥 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네. 가격에 대한 쪽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이 됐던 맞아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그 뭐 저건 아니고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휴미라와 레미케이드 등 바이오시밀러 경쟁 시점이 매우 가까워 향후 가격 인하 폭이 네.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특허에 네. 대한 쪽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나 많은 특허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냐면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 34개 정도 그 항목에 대해서 오리지널 의약품 네. 34개가 네. 아 지금 그 특허가 좀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릭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쪽에 대한 쪽들이 상당한 지금 호재성 재료들이 있다. 네. 지금 가는 것들 네.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바이오시밀러가 특히 미국에서 요즘 관심 끈 거는 지난 6일이었죠. 네. 6일 날 처음으로 이제 노바티스의 자회사가 그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그 허가 임상 완전 통해서 판매가 허가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 기억나시죠? 네. 그게 특이하게 골수암이거든요. 네. 백혈병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얘기한 거 처음에 30% 할인해갖고 네. 70%고 이번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기본에 바이오피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네. 효용 가치가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랬고 중요한 것은 처방 전에 똑같은 처방을 허가를 해줬어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70%인데 얘기 나왔던 대로 장기적으로 그 오리지널 가격 대비 50% 수준대 갈 거다. 네. 얘기하는 거고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생산 뭐 살리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관절염이잖아요. 루마티스 네네. 관절염. 근데 그 시장이 9조 원 시장이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래서 그것도 뭐 50%가 장기적으로 그런 게 맞을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제 특징주 몇 가지 확인 좀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성원 대표 보기에는 어떤 거가 가장 그 특이한 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 SK텔레콤 오늘 아침부터 좀 눈에 띄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와서 보니까 CGNM이 난리 났는데 그보다는 물론 제약주제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SK텔레콤은 지금 그룹 내 구조조정. 구조조정보다는 사업 구조조정. 그래서 일부에서 또 얘기 나오는 거가 오늘 보면 어디야 NH인가 어디서 레포트를 하나 썼어요. 유한탄가? 네. 뭐 썼어요. 그거 보시면 제목만 보다도 딱 아실 텐데 지금 SK증권 딱 들어가면 그 SK텔레콤 들어가면 우리 뉴스 본 항목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뭐 정말 5년째 얘기하는 SK랑 SK 신샵병 얘기 그런 얘기 있고요. 또 SK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 비즈에서 단독 들어간 경우 기사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SK텔레콤이 아마 그 주위에서 수도권에서 케이블 TV 보는 분들은 CNM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예전에 그 딴 데가 지금 펀드 회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재매각하는데 그걸 또 인수 가능성. 그 오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까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레포트에 보면 SK텔레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가능성이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SK텔레콤이 오늘 아침부터 했는데 모르겠어요.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솔직히요. 전 뭐 CNM 그 인수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오늘 단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야 뭐 확인 과정일 거고 바로 확인 뭐 조선일보 정도에 썼으니 이게 뭐 아예 없는 얘기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고 썼을 텐데 그건 우리가 논외를 하겠고요. 아,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있었던 얘기다. 그래서 그보다는 많이 떨어졌던 거, 많이 쉬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통신주들이. SK텔레콤, KT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반등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자사주 매입 거는 뭐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뭐 주총이랑 시즌에서 그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자사주 매입 열풍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제 뉴스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 머니투데이 뉴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요. 예, 이거 잡아주시면 제목부터가 너도 나도 자사주 매입 효과인데요. 오늘도 보면 오늘 보면 요즘 미국에서 그 하는 게 거의 있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티은행 통과했고 골드만삭스 통해서 골드만삭스 오늘 자사주 매입이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얼핏 본 것 같은데요.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 결정에 천억 달러가 넘어요. 정확하게 1040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이제 자사주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게 보면 작년 대비 이미 2배예요. 작년 대비 2배. 예, 2배의 규모가 났는데요. 특히 여기 보는 거가 그 우리가 기억하실 거가 퀄컴이 이번에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했죠. 이번 주에 발표했죠. 네. 그 전에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는 실적도 별로 없어요, 지금이요.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바이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가 저거죠. 우리 저기 뭐야? 그 이번에 그 젠더 GM 그저께 발표한 거. 근데 GM은 이번에 20억 달러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50억 달러 발표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는지 아세요? 뭐예요? 내가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현금 200억 달러 넘는 건 다 주겠다. 200억 달러 넘는 자산. 그래서 이게 자사주가 그러니까 보면 이 뒤에 보면 누가냐면 행동하는 투자자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카라이카니 있고 누구에는 데이빗 아이언이 있고 막 유명한 애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게 결국은 돈 잔치 하느냐 돈으로 주식을 사느냐 이런 건데 어찌됐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총 특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주총대회. 슈퍼 주총대회잖아요. 슈퍼주총대회 68개사가 오늘 하거든요. 68개사.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은 이제 오늘 저기 있죠. LG 디스플레이인가 하고 LG 화학이하고 뭐 LG전자도 다음 주에 안 하면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 슈퍼 주총이 68개가 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거죠. 저는 그 방송을 좀 준비하고 왔는데 이거죠. 오늘 보면 가장 핵심은 아마 지금 주총이 진행됐는지 끝난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주총이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대차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럴듯하게 해. 진행할 수 있어. 뭐 일단 얘기하시면 삼성중공업도 오늘 그래 맞아 삼성중공업 미수가 엔지니어링하고 다시 하냐 마냐 근데 지금 오늘 아예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나왔고 삼성중공업은 드루십과 그 FLNG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기 현대차는 추정 결과 나왔어요? 오케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네. 오늘 핫이슈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는요 이미 이제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는 뭐 언론 플레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점 부지권에 대해서 오케이 하기로 했어요. 뉴스 나온 거는 지금 현대차 외국계 투자자가 주주권익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제가 하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주주권을 분석하고 네. 엊그저께 나온 거면 뭐 주주 뭐 권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거 거리 뭐 하는 사람들이 뭐 통과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네. 국민연금인가 어디든가 우리나라 연금 중에 하나가 반대해요, 사실상. 근데 네. 뭘 반대하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한 걸 갖고 취소할 수는 없잖아. 그쵸. 뭘 하냐면 이사 선임. 사위 이사 선임. 그리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임원 보수한도 이런 거 부결시키고 결의 사항도 있어요. 받았다 이거지. 네. 임원 인사. 네네. 이사 있죠. 임원 사내 사위 인사 그거에 권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수 정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토탈 얼마까지면 줘라 이런 게 있어요. 쓰라는 거. 그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그걸 부결시키는 거야. 아니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반대 의사만 표시했죠. 네, 끝까지도 봐. 그래서 네. 거기도 있고 브레인 투자자면 거기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외국인 또 일부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여기서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승원 대표,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상생활에. 네. 내가 얘기를 해서 불만이 많아. 내가 이승원 대표랑 뭔가 사업으로 같이 해. 근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승원 대표한테 왜 약간 서운하게 했어. 그래서 이승원 대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으로 가야 땅을 삽시다 그러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서 에이, 젠장. 내가 뭐 아무리 봐도 내가 이승원 대표보다 나이도 한 살이 더 먹었잖아. 그래서 나 북쪽에 땅을 사버렸어. 그럼 서운하잖아. 뭐, 그럼 이유가 있겠지, 뭐. 아니. 네. 그럴 수 있죠. 서운하잖아. 네. 서운하면서, 에이, 아, 형님 이러면 안 되죠. 찍을 네. 좀 반대해. 네. 그러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 뭐 설명하겠죠. 아, 설명하겠지만 설명을 네. 뭐로 해? 설명이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시청자 맞춰보세요. 그렇게 불편, 불만한 사람한테 뭐로 해야 돼? 뭐로 해결하겠어요? 자사주. 그거 더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그거 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돈으로. 돈이죠, 돈. 세상은 모든 자본주의 돈으로 입막음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핵심이야, 핵심. 맞아요. 아, 뭐든지 돈으로 해, 배당이 됐건 뭐가 됐건, 입막음은 돈이야. 입막음 돈이야. 세상 어디나,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면, 예전에 공산당이 이런 데면 권력을 주겠죠. 권력, 우리가 뭐 자본주의는 권력을 주니까 무슨 국회의원 시켜줄 수 있고, 그런 거 있겠지만, 그거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지금 그 현대차 동차그룹이 아무리 어떻게 갔더라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줄 수 있고 대통령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잖아. 네. 해봤자 그러는 거죠. 거기 아 그래? 너 사돈의 팔촌 너 아들 취직시켜주면 되겠니?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걔네들 다 취직시켜줄 수는 없잖아. 네. 결국은 뭐야? 돈을 입만큼 하는 거야. 그 돈이 공식적으로 보면 자사주랑 배당이거든요. 그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투자자들에서 미국에서 비판하는 사람 다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그렇듯 얘기하지만 뒤로는 결국 돈이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가 지금 주주총회 올해 주주총회은 그래서 불평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배당에 대한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사주가 그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글로벌 추세다. 아니, 물론 그 밖에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일동자인가 뭐 있죠. 네네. 요즘 얘기 나오는 것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거잖아. 넥슨이랑 엔츠소프트잖아요. 그건 이제 예외적인 노릇이고, 결국 엔츠소프트도 뭐 별 불평불만이 되면 뭐 배당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총의 이번에 핵심은 그거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공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 확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20%까지 하라. 지금은 10% 수준인데 20%까지 늘려라. 그런 게 있고요. 그저께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도 중국 정부에 대한 배당 늘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이슈는 지금 돈이에요. 돈. 배당. 그리고 그것이 표현으로 나왔을 때 보면 더욱더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거죠. 뭐로 표현하자는데 주주 친화 정책.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레포트 쓰는 거가 어디냐면 제가 잠시 후에 그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한번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2월 중순에 2월 초에 나온 게 있어요. 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번에 주총의 시즌은 주식 배당과 배당 성향이 바뀔 수 있는 거.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작년 연말에서 거래소에서 뭐 주식, 배당 관련된 배당 성향, 배당 성장 지수, ETF, 그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몇몇 회사가 이미 ETF를 만들어 놨거든요? 내용이 뭔데? 그래서 배당이라고 치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배당. 배당? 예, 네, 2월 중순에. 네. 배당주 한번 쳐보세요, 배당주 하면. 2월 8일인가 그래요? 강무순 연구원이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표가 쫙 정리됐고 잘 알아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잘 알아놨어요. 그래서 스크링 하나 있고 열 몇 개 주식을 딱 찍었더라고요. 얘네들이. 열 몇 개 되는데 첫 번째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배당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으면 뭐예요? 반대로 계속 이익이 적자 나거나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익이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IBK 아니야, IBK? 한 투는 없는데? 한투 같은데? 이거 아니야. 저금리 시장에 대한 고배당주. 아니. 좀 이따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도 제가 찾으면 되나? 제가 뭐 정리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꾸준히 배당을 늘려나가느냐 안 나는 늘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제 화면 좀 보세요. 우리 정리하는 PD님.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한투에서 한 겁니다. 한투요. 한투에서 한 거예요. 이거가 그 성의 전제 조건 세 가지였어요. 유동성, 순이익 획적이죠. 과거 배당 성향을 했고요. 가도 배당성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NC소프트, 동서, 리노공업, 현대모비스, SKCNC, 아모레지, 우리원, 롯데칠성, 쿠쿠전자, 현대그린푸드가 요새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런지 몰라. 현대그린푸드, 한세실업, CJCGB, 대용제약, 솔루브레인 등등을 13인가 14개를 얘네가 적었어요. 그 중에서 탑픽을 얘네는 3개를 정해놨어요.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현대그룹푸드인데 제가 자료 있으면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 세 개를 한 이유는 이 와중에 이 세 개가 배당성에 지금 제일 낮은 거예요. 딴 거는 10% 넘는 것들이 있는데 배당성에 얘네가 그거래요. 5% 남짓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배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한국투에서 한 거에서 오늘 배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배당과 관련해서 잠시 얘기 드렸고요. 이성원 대표 또 시장에서 오늘 특징주 좀 봐주세요. 이성원 대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특징주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가야 돼? 코리아나 이런 것들? 예, 예. 예. 뭐 삼성 LNS가 일단은 그쪽 날라리 주식 중에서는 또 최고봉인데 날라리라고 이제 할 수도 없어. 아니 날라리면 안 되지. 시가총액이 8,200억. 날라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이제는 시가총액이 8,000억이기 때문에 날라리라고 할 수 없고 네. 대장주의 역할을 네.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이제 특징적인 모습 뭐 보게 되면 아까 뭐 SK 브로드밴드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100%인데 이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갖고 네. 100%인데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 안 되지. 100%네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얘는 또 어떻게 됐나요? 요것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짜리였는데, 40%로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갤럭시 S6 지문 인식은 누가 했을까? 요게 또 이제 관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자기가 얘기한 게 뭐였죠? 예. 네, 크루셜인데, 네. 과연 이제 얘가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네. 이제 요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네. 한 네.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FPCB 관련돼서 뭐 관련주들, 네. 뭐 양호한 형태에 네. 대한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들, 네. 뭐 이런 쪽들 여전히 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주식의 또 특징 좀 몇 개 또 확인해 봤고요. 다시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그 마크 파버 있잖아요. 마크 파버가 오늘 또 딴소리 했어요. 오늘 보면 마크 파버는 여태까지 엄청난 맨날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크 파버가 오늘 보면 난데없이 미국 주식을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목만 보면 낚이시기 때문에. 마크 파버는? 그러니까 제목만 그냥 아무거나 네. 띄워봐 주세요. 제목만 보면 이게 우리나라 기사도 보면 마크 파버 미국 주식 사라 이렇게 제목 네. 낚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가 낚는 거예요, 낚는 거.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보다는 이머징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데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의 블루칩 사는 게 안정성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이머징 마켓에서 산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내용만 봐서 마크 파버가 완전 지금 뭐 미국 주식 사야 된다, 막 급격히 올라간다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가트만이 아저씨 있잖아요. 가트만 레터 쓰는 사람은 또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미국 주식에 관심 없다 자기. 근데 그 사람 논리는 또 이거야. 이게 뭐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 마크 파버랑 약간 비슷하면서 딴소리 하는데 마크 파버가 하는 거는 유럽을 주식 사라고. 죄송합니다. 가트만 레터의 가트만이 얘기하는 건 유럽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네, 화면 좀 잡으세요. 이성원 대표 화면 좀 잡으세요. 화면 잡으면서 해줘야지. 이성원 대표 좀 잡아주세요. 화면. 메롱대포라서. 그러니까 I'm not interested in US 스탁 마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 말고 뭘 사라? 유럽 주식.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게 이 사람은 일본 주식 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유는 뭐 뻔하죠. 유럽의 주식 사야 되는 것은 유럽의 경기. 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심지어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 애플 주식 오르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미국 얘기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갑자기 훅 바꾸 딴 얘기를. 그러니까 또. 그런 네. 내용, 이런 내용도 네. 그런 내용 중에 일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런스에서 나온 건데 네. 애플 주식이 뭐 액분하더라도 오르기엔 이미 덩치가 시가총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니 뭐 그치, 똑같은 맥락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의 세상이 온 것 같지만 애플워치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의심이 든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애플워치가 대물림 되는 광경은 상상하기 어렵다. 스위스 시계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600만 원짜리 시계 사갖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애플워치인데 3년밖에 안 가고 배터리는 이걸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런 어떤 명품의 이미지를 갖기 어렵다라는 거죠. 애플워치가. 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네. 근데 너무 크다라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액분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액분이 아니고 그 다우로 간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네.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 네. 네. 지금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스닥 관련된 인덱스 펀드들은 파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나스닥 빠라가... 관련된 인덱스 펀드 왜 팔아? 나스닥에서 빠져요. 빠지고 다우로 가요. 그건 아닐 텐데. 빠져요. 나스닥 왜 빠져? 나스닥에서 빠집니다. 왜? 빠지고 다우로만 갑니다. 나스닥에서는 빠지고 다우로만 갑니다 이번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뉴스에 봤다니까. 뉴스에 나왔다니까. 나스닥이랑 다우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스닥에서 빠진댔어요 아예 시장에서. 아, 네. 왜 이러죠? 아, 찾아봐야죠. 아니. 빠진다니까. 아니, 빠진다면 뭐라 하면 좋지만, 네. 나스닥은, 네. 나스닥이랑 다우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뺀다니까, 진짜. 그거는 어디에 상장하냐 네. 문제거든요. 예. 네. 그러면. 뭐, S&P도 상장돼 있고, 나스닥도 상장돼 있고, 상관없죠. 근데, 이번 나스닥에 빼면서 다우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다우. 그거는, 그거는 약간 잘못인 거고요. 네. 아,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은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 서너 개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디냐의 차이는요, 어디랑 어딘지 아세요? 어디? 시카고? 아니, 아니, 노. 뉴욕은 뭐냐면, 뒤에 보면 NYSE가 있어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 그 NYSE가 우리 시청자분들 뉴스 보면 있죠. 그 사람들 막 그 벨치는 거 있죠, 벨치고. 그게 뉴욕 증권거래소예요. 네. 그 이제 뉴욕 월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쭉 보면 나스닥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네. 어디 됐냐 상장인 거죠. 네. 그 두 개 그래서 이승원 대표 말이라면 나스닥에서 상장이 빠져갖고 NYSE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아닐 텐데.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못 본 것 같은데. 왜? 왜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말로 하면 다우지수는 다 나스닥이 없을 것 같잖아요. 다우 종목.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동시 상장되면 상관없죠 미국은 어차피 그저 시장인데 아닌데 근데 그렇게 뉴스를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나스닥이 엄청 손해인데요? 나스닥이 손해죠. 아니 나스닥 회사거든요, 이다. 네네. 나스닥 회사는 앉아서 엄청 돈을 날리는 건데. 그 내가 알아 그거를. 근데 나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우지수는 또 쓰셨는데요. 네네. 다우지수는 만든 회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내 지수예요, 지수일 뿐이에요. 지수잖아, 그냥. 네. 그래서 상장회의 어디 되는 거는, 리스팅이 어디 된다는 거는 논란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한번 더 살펴보면 네,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나서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네. 이 애플이 가는데 가기에는 네. 애플 워치로 그리고 네. 이제 그 앱 그 다우 지수 편입에 대한 쪽으로 가기에는 네. 시총 수준에 대한 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현재 수준에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밸런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 없다 네. 이런 것들도 이런 네. 것도 또 한몫을 하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더 해보자. 그 어저께 이제 했다 우리 그 보면 어저께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인하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올랐어요. 아니 뭐 다 올랐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행주가 오른 거. 은행주. 그 증권주, 건설주도 뭐 논리적으로 뭐 교과서를 맞춰줘봐야 왜 오른지 모르겠는데 은행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그 추가적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아이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중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쪽,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의 반응은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다. 라는 그러면 지금 그 논리는 뭐냐면 예. 1.75%잖아요, 금리가. 네. 1.75%에서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느니 네. 차라리 은행주로 사는 게 낫다는 논리죠. 그죠? 은행 배당금이 그거보다 더 주니까. 노느니 뭐하니? 노느니 뭐하니? 차라리 은행주 사놓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니? 라는 네. 논리. 네. 그러니까 은행이 금리 네. 인하에 대한 그,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네. 효과를 네. 너무나 오랫동안 반영을 했다. 네. 그래서 저평가 시켰다. 라는 네. 그런 논리에서 어저께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여전히 뭐, 네. 메리트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에서 메리트는 여전히 없는. 네. 예 네. 그런 상황이겠죠. 예. 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번에 임정영 그 금융위원장인가요? 새로 되신 네. 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 인터넷 은행을 도입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사 네. 잠깐 좀 봐주세요. 그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 인터넷 은행 무조건 네. 도입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핀테크가 이제 그 금융위원장 바뀌고 나서, 네. 지금 금융위원장 그 바뀌고 농협, 나서 그 농협지주 회장하셨던 분이 네, 맞죠? 네, NH지주 회장하셨던 네, 분인데. 네. 네. 사실은 이제 NH지주, 어쨌든 간 이분도 그 부활하신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네. NH지주는 같은 다른 그 지주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NH는 네. 조합장이 짱이야. 네. 조합장이. 그래서 어쨌든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가 이제 바뀌면서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핀테크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금융위원장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였기 네. 때문에 네. 핀테크가 이러면은 네. 그 적어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런 거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필요성을 인정. 네. 그러니까 은산분리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금산분리에 대한 쪽을 완화해준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네, 네. 뭐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은산분리 기본 원칙 때문에 인터넷 출연이 인터넷 은행 출연이 불가능하거나 작동이 어려우면 네. 지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은산분리 개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이 금융개혁의 마지막 기회, 핀테크를 네. 위한 지금 생태계를 네.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부분별 논리 관리를 네.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어떻게 관리하겠죠? 뭐 잘하시겠죠. 네. 네. 네. 저는 그 어저께 뭐 그 그러니까 노는 뭐하니 주식사자 이거는 내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쪽이랑 유럽이랑 주식 사자는 사람 많거든요. 갖고 쓰면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금리가 뭐야?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오페크 뭐 몇 국가 중에서 뭐 8개국가 9개국가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 했잖아요. 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니 나가지만 않고 그러면 그러면 하여튼 주식 사자 그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를 그렇게 사자면 맞는데요. 저는 은행 그 금리가 뭐 저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면 이제 은행 뭐 수익이 대출이 좋아지니까 뭐 좋아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00년에인가 그 키움증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증권회사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회사에 파이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있단 말이죠. 시가총액이 천억이란 돈이 있다고 보세요. 증권회사에 천억이란 돈이. 근데 천억이 뭐 변하지 않아요. 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키움증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키움증권이 들어갔어. 어느 정도 어느 실적에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는 비중이 다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키움증권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온라인을 안 하던 그 기존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났잖아요. 왜냐면 수수료를 싸게 하면서 시청 그 점 그 점유율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증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결국 못 당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점도 다 없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10년, 15년, 15년 차가 돼 갖고 작년에 지금 여의도에서만 3천 명이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구조조정에서. 그 정도 어려움을 15년째 갖고 있는 동안 증권회사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증권업종지수 뭐 업종장률. 증권업종지수. 네. 이게 상당히 지주에서 섞여 있는데 아마 증권회사는 그게 나올 거예요. 업종지수가요. 그게 제가 볼때 크게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대우증권 이런 거가 제가 15년 전, 20년 전 대비해서 주가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이 뭐 증자할 때에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큰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뭐야? 이게 증권업종 지수입니다. 아, 봐주세요. 화면 네. 좀 띄워주세요. 연봉으로 볼까요? 아니 월봉을 쳐봐요. 월봉. 그 높을 때가 언제야? 그 몇 년이야? 이게 지금 여기요? 네. 2007년도. 그 전에 또는 그 장 쭉 봐봐요. 그 전에? 네. 더 봐봐. 이게 1988년.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가 있잖아요. 1999년. 네, 그때부터 내려가 있잖아요. 네. IM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 네. IM 1999년이 뭐예요? 키움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2000년이. 네, 그렇죠. 2008년도. 2000년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터넷 은행 좋죠. 우리한테 엄청 좋아요. 뭐라도 싸지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사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활하는 게 불편이 없잖아요. 지금도 은행 잘 안 가는데 네네. 은행 계좌 털 때만 가는데 은행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인터넷 은행을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기존의 은행들? 네. 기존의 은행은 뭐, 약간 좀 고객 유출이 있겠죠. 저 그림 있죠? 우리 지금 화면을 보시는 네.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있어요. 은행 업종이. 은행 업종은 왜, 저는 금리랑 상관없이. 은행 업종을 한번 볼까요? 네. 은행 업종이 약간 설명이 안 되고 지주회사 막 들어가고. 아, 지주회사가 들어가고. 금융주회사 볼지 아파요. 잘 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 많이 들어간 순간, 처음엔 뭐 누가 믿을 걸 안 믿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이 확 늘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금융업종 전체 지수입니다. 아니, 그 금융 좀 전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안 좋지. 한참 안 좋잖아요. 네. 전 그래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인터넷 은행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전 뭐 엄청 악재라는 거죠. 전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은행주 산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어요. 은행주. 네. 여기서 왜 은행주를 얘기하는지 이해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저께 올라가는 거면 뭐 또 올라가죠. 앞으로도 이제 기술적 매매하는 건 좋지만 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하면 시청자분들하고 잘 생각해서 은행주나 금융주식가 됐건 증권회사가 됐건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나 뭐 그런 몇몇 이런 데서 은행 업종에 새로 들어간 놈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금산분리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금융의 자산, 금융재벌과 은행과 산업재벌이 합치해서 가치를 못한다 이런 거 겸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단대가 웬만하다 안 되는데 그 허용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일본은 뭐 미쓰비시가 은행도 하고 막 이런 거 뭐 하는 거거든요. 막 섞여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분리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한다는 것은 모르죠. 지금 보면 제가 만약 재벌의 오너라면 죽었다 깨라도 하라 그럴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하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지분은 뭐, 제한을 주더라도, 제한이 들더라도 가라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발을 담가야지. 발 담그고 한, 뭐, 안, 내부적으로 10년은 20년 후에 해서 내가 죽더라도 계약서를 해놓겠죠, 변호사들이. 파킹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이 바뀌면 훅 바뀌는 거. 바뀌면서 확 지분 바꾸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 우리 세대에서는 안 되더라도, 한번 발만 담궈 놓으면, 이, 언젠가는, 그 재벌들이 은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워낙 사례가 많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있죠. 전 아주 명확히 기억나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그 케이블 TV 있을 때 있죠. 네. 홈쇼핑이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하면서 그 재벌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방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죠? 그 종편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누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3년인가 5년 있으면 지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또 나중에 지분이 누가 바뀔지 모르죠. 누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승원 대표가 돈이 많아갖고 이승원 방송국을 만들지 모르죠. 아니면은 뭐 삼성에서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삼성 방송국 해갖고 삼성 그러니까. TV에서 따로. 그러니까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론도 장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중 하나만 더 보고 나서 바로 이제 2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금 있잖아요. 금. 금이 요즘 다시 지금 한 달 전에 좀 반등하다가 다시 그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미국 때문에요. 아니, 미국 달러 때문에. 또 다 약해지고 있는데요. 금리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 또 주장, 이것도 주장입니다, 주장. 근데 주장의 가장 큰 건 역시, 그 달러 강세랑 상관없이 워낙 유로가 워낙 그 말한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니까 이게 꽤 그 얘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마이너스 금리 나오니, 딱 금리는 어디 가겠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이요. 그래서 금이 지금 1160 요 정도죠. 온스당이요. 근데 이게 14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논리가 뭐 정교하진 않아요. 예? 정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강한 달러 때문에 그 빛을 바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의 논리도 뭐 지금 유럽 주식사다. 뭐 주식 사는 사람 똑같은 논리다 이거죠. 놀면 뭐하니. 그죠? 그리고 주식하는 게 또 싫은 사람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그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라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채권 수익률 이렇게 쭉 보잖아요. 단기채. 단기채로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벨기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탈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브라질 지금 보게 되면 쭉 밑에 내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나오는 애들이 그 지금 밑으로 이렇게 유럽 애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거든요. 좋다는 나라도 다 마이너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죠. 심지어 프랑스도 마이너스죠. 5년물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저머니 당연히 여기 어디까지야. 7년물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금리가. 그다음에 쭉 밑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웬만큼 유로존에서 좋다라고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단기채가. 그러니까 생각해 좋다는 나라. 좋다는 나라. 그리고 심지어 그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미국하고 비까비까 해요. 이탈리아가 그렇게 됐어요? 엄청 좋은 나라지. 엄청 좋은 나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위기 어쩌고 저쩌고 뭐 유로존 위기 뭐 재정위기 문제 뭐 이렇게 나왔던 나라 국가들 금리가 네네. 그 정도 수준이니 지금 보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뭐 5년물까지 마이너스고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거기 가느니 딴 거 가지.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미국 국채 사지 왜 금은사? 그럴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미국 국채 때문에 금을 산다? 그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 그 달러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달러가 고점이면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남는 건 금이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점 되면서. 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예가 뭐냐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가 없잖아. 전 세계에. 근데, 그니까, 금을 주지 않는, 금을 비판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 포인트가 그거였거든.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래라 그러니. 그러니까. 뭐, 금을 산다란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는 나름대로 특징이라든가 테마 한두 개 더 살펴보고, 오늘 또 누구야? 오늘 서인석 부장님. 서인석 부장님과 함께 또 한 주를 마감하고, 다음 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큰 차이 없고요. 오히려 좀 1부 시간 대비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가나? 한 1,990포인트 때까지 회복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종가 대비 한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건 올라간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저께 종가에 확 밀렸잖아요. 14포인트 정도 밀려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그걸 무시하면 어제 그 동전가 직전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것이 아마 그 정확한 이해의 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1% 정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대 반대요. 현대차 0.3% 이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는 SK텔레콤이 굳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T라든가요, LG 프로세스 반등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J그룹이 꽤 다 괜찮네요. 보니까 CJ대한통운도 7% 올라가는데요. 이재현 지금 회장 있잖아요. 지금 아파갖고 이제 그 구석 연장 안나에 바깥에 병원에 있는데요. 네. 임원진에서 뭐 사퇴한다 이런 것들이 뭐 재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죠. 오늘 CJ그룹이 뭐 ENM뿐만 아니라 딱 가네요. 시아대연통원이 지금 오늘 장중기준으로 종가를 가고 있으면서 후옥 내리다가 한 방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나의 특징적인 주식이 아니냐 싶은데, 하나만 더 이슈 하나 들어보죠. 요즘 보면 뭐 삼성이다, 구글이다, 뭐 애플이다 해서 각종 페이 열풍이잖아요. 네. 나이성부 통신에서 그런 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신다면서요. 네. 시장에서 지금 논쟁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 뭐 어쨌든 간에 네. 논쟁이 있는데, 네. 삼성페이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페이가 될 거냐에 네.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 온라인 벤사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근데 삼성의 장점은 뭐냐면은 국내에서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도 되는데 안 될 게 없죠. 국내에서 안 될 게 없죠. 네. 이제 바로 되는데 네. 삼성페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거죠. 그냥 그 벤사하고 연결해서 그냥 잠시만 마이크 좀 어떻게 채워주세요. 마이크 볼일 보고 나서 마이클 또 장착 안 하셨네. 또 우리 또 대표님께서. 더워서 윗도리도 벗고 네. 넥타이도 좀 하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페이는 이게 확장성은 되게 좋은 게 네. 삼성페이가 네. 벤사 있잖아요.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지금 보게 되면은 나이스 정보통신. 벤이란 건 결제 네. 단말기 결제 단말기까지 하는 거. 네, 단말기 여기랑 같이 거. 해갖고 그냥 결제를 해버린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이랑 삼성페이가.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당연히 삼성페이 갖고 결제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하면 뭐냐면은 신한카드가 얘네랑 붙으면 신한카드가 자기가 쓰는 신한카드. 네. 네. 그냥 바로 삼성페이로도 다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뭐 삼성페이가 됐건 몬페이가 됐건 상관없잖아요. 결제만 해 주면 되는데 자기 카드로. 그렇죠. 삼성 그 네. 카드 핸드폰 쓰는 사람이 신한카드 등록만 해 주면 되는 거죠, 뭐. 안 될 그렇죠. 필요 없어. 다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얘네 신한 앱카드만 깔린 사람이 550만이래요. 자기 같은 사람? 예. 네. 네. 얼마나 많아. 안 한 사람 이상한 거야. 난 신한카드가 없다 이 사람. 뒤처지는 거야. 난 없어 이 사람.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삼성페이가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서 잠시. 자기가 신한카드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신한카드를 쓰는 이유는 김성훈 전문가님 때문에. 어느 김성훈? 김성훈은 많아. 키움 김성훈. 키워드림의 김성훈 네. 전문가가 네. 생활의 상식에 대해서는 달인이야, 달인. 생달이죠, 생달. 생달이야, 생달이. 네, 생달. 네. 근데 그 양반이 네. 신한카드에 특정 카드를 선정해줬죠. 최고의 네. 페이백.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되면, 네. 당연히 이거 쓸겠죠. 그러니까 이거 들은 순간 혹했어. 삼성페이 무조건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갤럭시 또 사야지 이 사람아. 근데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사. 갤럭시가 보급이 되는 속도가 과연 빠를까? 네. 이거 그냥 갤럭시의 보급 속도가 빠를까? 왜 사상 최대의 또 판매 나오지? 아니면 갤럭시 S6.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NFC 결제에 대한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NFC 쪽과 NHN 엔터에서 하는 그 결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케팅으로 해서 앱 카드를 깔게 하는 게 빠를까? 근데 네. 이 앱카드가 NFC 결제를 연동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하나 카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자기네 거 단말기 무료로 다 깔겠다라고 지금 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전부 다. BC카드가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BC카드가 NFC 결제로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단말기 때문에 이 NFC 단말기가 별로 안 깔려서 네. 지금 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NHN한테서 유상증자 있잖아요. 유상증자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케팅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갤럭시 S6가 깔리는 속도보다 만약에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어떤 그 원클릭 페이 네. 이쪽에서 베팅하는 쪽에서 만약에 마케팅을 깔면 이쪽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쪽은 같은 경우는 NFC 단말기가 빨리 깔려야 되는 거고 네. 그 PG사들의 지금 그 목숨 걸고 하는 그 지금 보게 되면 페이 시스템 네. 이건 NFC 그 단말기가 깔려야 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6가 이제 많이 팔려야지만 국내에서도 아 여기서 급증은 예, 갤럭시 S6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갤럭시에는 네. 그거 그 갤럭시 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NFC만 슬쩍 들어가면 되잖아. 그만. 예. 그 다 되는 거죠. 만 들어가면 되잖아. 예, 다 되는 거죠. 루프레임만 되는 거죠. 전체 모습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이제 갤럭시의 모든 갤럭시 제품은 뭐 자기는 인수했으니 안 늘릴 필요 없잖아. 안 늘릴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저들이 다 갤럭시로 바꾸나요? 자기 바꾼다며. 아, 바꿔.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이 다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네. 그러니까 갤럭시 S5의 침투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갤럭시 S6의 침투율이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70% 가는 거죠,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해서 쏘면은 1분기면 다 끝나잖아요. 2,000억 내가 마케팅 비용 썼어. 네. 그럼 그 쫙 깔리고 끝내는 거죠, 게임을.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쪽이 지금 그게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 쪽에서. 과연 삼성의 그 결제, 장기적으로는 삼성에 대한 쪽이 깔리는 건 맞는데, 네. 단기적으로 마케팅에서 선점해서 앱으로 딱 결제 모드를 선점해 버리게 되면. 근데 삼성은 좋다는 게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앱, 그 NFC도 되고 다 되는 거라잖아. 마그네틱 이해를 지금 전혀 못 하시는 건데. 못했어? 예.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 아, 삼성 그러니까, 편 들어줄라 했지, 나는 지금. 예? 편 들어줄라고.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논쟁 거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게 이 결제 쪽 모듈에 투자하신 쪽 같은 경우는. 네. 누가 광고를 하면서 치고 나오느냐. 네. 에 대한 쪽. 누가 네. 광고를 하면서 치고 나오냐. 깔아봐야 소용없거든요. 광고하고 치고 나와서 많이 깔려야지 일단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NFC 모델 쪽에서는 누가 광고하면서 치고 나오면서 가맹점들한테 NFC 모듈을 그대로 공짜로 주느냐. 그게 관건일 거고, 갤럭시 S는 판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침투율이 얼마나 그 루프페이 그 모듈을 장착한. 삼성을 이길 모듈이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네. 단순하게 국내가 아니다. 지금 알리페이 끼고 간다. 별의별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네, 네. 지금 이 페이 쪽이 상당한 대전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해지고 어디서 결정된 건 없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빠를 거냐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쪽이 빠를 거냐 이거에 대한 시각이 네. 상당히 많이 좀 그 나뉘고 있습니다. 네. 그래봤자 결론은 제가 봤을 때 그 전 뭔지 대충 저는 아는데 그 올해 하여튼 이거죠. 갑자기 다른 얘기 들으면 작년에 봄부터 해서요. 작년 봄부터 해서 1년 내내 사상 최대의 IPO가 뭐였어요? 세계 최대의 관심. 알리바바 형님이었잖아요. 네. 알리바바의 IPO. 그리고 그런 거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좋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알리바바하고 뭐 텐센트 이런 얘기해서 막 흔들거렸다는 거잖아요. 네. 올해 하반기에 최대 이슈는 뭐예요? 올해 최대 이슈 IPO요. 뭔지 아시죠? IPO? 뭡니까? 왜 몰라요? 또 모른 척해? 상처를 안 하죠. 올해 최대의 지금 월가의 최대 이슈는 딱 하나요. 그거 다 엮여있는 거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페이펠이잖아요. 아, 페이팔? 페이펠이 분리 재상장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최고의 화두예요, 화두. 그것 때문에 각종 핀테크가 됐고 뭐가 됐건 있죠. 저는 그게 다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했습니다. 페이팔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예. 그거 난 모르지. 이게 무슨 그렇게 핫 이슈인가요? 왜냐하면 핀테크는 지금 보면 네. 그 결제 모듈 있죠. 결제 쪽 있잖아요. 네. 이제 아직 그 이성훈 대표는 지금 네. 저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속대 그 대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다, 삼성페이다, 그리고 구글페이다, 그 애플페이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삼성페이는 관심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구글이다. 구글 월렛이죠. 정확한 구글 월렛이나 애플페이도 결국은 2등 싸움이다. 1등 누구다? 페이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펠이 시가총액 상당히 커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뭐 제 얘기 아니니까요. 얼마나 갈지 난 구체적으로 탁 물어보면 난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왜 페이팔을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냐면 네. 창업주 마인드가 그때 딱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네는 그 페이팔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니치 마켓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은 어쨌든 간에 뭐 페이팔도 네. 그 뭐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쪽에 대한 파급력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렇죠.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삼성페이는 삼성이나 이거는 뭐냐 온라인 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 얼마나 확장하느냐. 이 게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네. 그건 단지 그 생각 논란이 되는 거니까 다음 얘기하겠고요. 바로 다음 손님 들어가죠. 네.